사람을 네 등급으로 나눈 유머가 있습니다. 먼저 학생에 대한 등급입니다. 1등급은 교수님과 친구들이 모두 좋아한다. 2등급, 친구들이 좋아한다. 3등급, 학교 군내 매점 주인이 좋아한다. 4등급, PC방 주인이 좋아한다. 두 번째, 자녀에 대한 등급입니다. 1등급, 공부까지 잘한다. 2등급, 말은 잘 듣는다. 3등급, 몸은 건강하다. 4등급, 지 애비를 닮았다. 저희 애들은 4등급입니다. 그래서 저희 애들이 누군지 아시나요? 네, 지금은 예뻐 보이지만 이제 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머리만 딱 기르면 저희 애들이 되는 겁니다. 왜요? 왜 이렇게 지금 반응이 별로 안 좋네요. 자, 필연자매 감사해요. 자, 네,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이 이렇게 쭉 자라가면서 부모를 닮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게다가 이 부모가 누구에게나 존경받는다라고 하면 그 존경받는 부모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모습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닮아가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고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즉,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 속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라는 매우 영광스러운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을 닮은 사람, 이 말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하냐면 개독교인이다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개를 닮았단 말인가? 근데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악의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쓰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불려지게 된 데는 우리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 또한 저는 분명히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 개의 문제가, 그리고 여러 개의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그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답다라는 말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뭐냐라고 물을 때에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앞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이제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뭐냐? 라고 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리스도인 닮은 삶이 뭐냐? 라고 하면,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여요. 즉,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 다운 삶이라고 하면 뭘 생각하십니까?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어려운 이웃을 좀 돕고 자기 것들을 좀 나누고 나름대로 착하게 선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아마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답게 어려운 것을 나누고 이웃들을 돕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분도 그리스도인 닮은 삶이 맞지만 그거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완전하게 표현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예수 안 믿어도 선하고 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깨끗하고 아니면 도덕적으로 뭔가 고차원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구별해주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 다시 이야기하면 복음 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까?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해 한마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한마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싸우자라고 하니까 제가 무슨 이상한 사람 같은데 한번 보십시오. 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특별히 싸우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니, 좀 순화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좀 복음을 전해주세요. 아니면 복음을 잘 정하고 전도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지만 왜 복음을 위하여 싸우라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해석이 잘못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자, 한번 보십시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라고 돼 있잖아요. 싸우라고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개혁판이 이제 협력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원뜻은 뭐냐라면 한 팀으로 싸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서 서서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방패를 들고 어깨와 어깨를 맞대어서 다가오는 적들을 상대하는 군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방패 들고 적 앞에 서서 그렇게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싸우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하고 있느냐? 왜 그럴까요? 왜? 왜 그러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싸움을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려고 싸움을 걸어오는 수많은 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유명한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쓴 항상 기뻐하라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어나서 싸우라는 권면을 대하지 않고는 신약 성경 중 단 하나도 읽을 수 없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신약 성경 전체가 함께 일어나서 너희가 대적과 함께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싸우라라고 하는 이 말의 뜻,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즉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우리는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 살아가면서도 실제적으로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무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어떠한 공격이 와도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난 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물질을 사용하지 못하고 왜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고 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수근수근대고 비방하고 왜 유혹에 쉽게 빠집니까? 왜요? 그것은요, 우리가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매 순간마다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목회를 알아봐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똑같습니다. 매 순간 영적인 전쟁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정 가운데, 설교 끝나고 나서 나가는 현장 가운데, 사역하는데, 봉사 현장 가운데, 마치 우리를 관계성 가운데 찢어놓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와의 관계성을 멀어지게 하기에 오해하게 만듭니다. 일을 줍니다. 다른 달콤한 것들을 줘요. 다른 사람과 관계성을 멀어지게 하기에 오해하게 만듭니다. 실제적으로 그 뜻이 아니었는데 다른 뜻으로 해석하게 그냥 그런 오해가 다분한 현상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런 현장 가운데 이것들이 관계성 가운데 멀어지게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들도요,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진 복음에 합당하지 못하게 계속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뭐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싸우라라는 겁니다. 싸우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관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리라는 게 있는데 나랑 진짜 친한 이 사람이 아니면 내 가족이 아니면 누가 누구한테 맞고 왔어요. 자꾸 시비 걸어.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요? 안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더러웠습니다. 그래가지고 3살 때에 4살 때쯤에 저희 형이 동네에서 맞고 오면 제가 이만한 빗자루를 들고 다니면서 우리 형 누가 때렸어? 하면서 막 다녔다는 거야.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방패를 들고 써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누군가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세상 가운데 아니면 사회 가운데 신앙 가운데 맞았다는 거야. 흔들렸다는 거야. 그러면 한마음한 뜻으로 이 사람을 위해 같이 싸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얘는 맞건 말건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한마음한 뜻으로 굳게 서 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 가운데 승리할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유람선을 타고 즐기는 생활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은 전투함 타고 영적 전두를 감당해야 하는 치열한 군대와도 같습니다. 군대예요. 즉 그렇게 우리는 신앙 가운데 뭐 해야 되느냐?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돼요. 그런데 이 영적인 전투를 위해 훈련받은 사람만이 전투 가운데 잘 나아가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열심히 훈련을 해서 내가 정말로 엄청난 그러한 무장을 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대적자, 우리의 적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그 가평 쪽에 가면 필그림 하우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안 가셨죠? 네. 그래요. 자, 나중에 한번 가보십시오. 자, 이동원 목사님께서 지구촌교회 세운 수도원 같은 이런데 거기에 가면 순례여정이라고 이제 철로역정 길을 이렇게 쭉 둘러서 만들어 온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운데 보면 이게 이제 철로역정이라는 책 여러분 꼭 좀 읽어보십시오. 책에 맞게 이렇게 이제 그림을 순간순간 하면서 묵상하는 길을 만들어 놓은 건데 거기에 가면 철로역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한 전도자의 전도를 받고 한 사람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크리스천이 되어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순례의 길들을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길을 걸어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유혹을 만나고 두 사자를 만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들을 잘 통과한 크리스천이 미궁에 이르게 되고 이 미궁에 이르게 됐을 때에 내 자매의 환대를 받아서 다시 영적인 무장을 하고 당당히 순례 여정들을 떠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겸손의 골짜기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누구를 만나냐면 아볼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적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볼론과 이렇게 크리스천이 만나 있는 장면, 이 조각상 그림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크리스천이 클까요? 아볼론이 클까요? 아볼론이 훨씬 크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의 대적,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강한 사람들이 찾아오면 갖게 되는 감정이 있습니다. 어떤 감정입니까?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이든지. 자, 바울이 듣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대적한 사람이 강하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철로역정에서 보면 크리스천은 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다시 용기를 내어서 아볼론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죠. 상처받습니다. 찢깁니다. 그리고 너무나 힘들지만 자기가 받은 이 상처 때문에 더 뭐하기 시작하느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 크리스천은 더욱 담대해져서 마침내 대적 아볼론을 이기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연약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적은 너무나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대적이 강력하다 해도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회복돼야 되냐?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수많은 영적인 현장 가운데 수많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뭐 싸움을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그는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어서 어떠한 공격 가운데도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도 크리스천으로서 상처받고 때때로는 소외받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왔는데 그때마다 뭐 했느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왜 신앙생활 가운데 떠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여러분 얼마만큼 계셨습니까?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뭐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왜 대적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아파하는 것입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 직장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함을 위축해버린 채 그냥 그렇게 무서워서 그 여정들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모습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우십니까? 두려우십니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로는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을 특별한 은혜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을 특별한 은혜로 알아야 합니다. 자, 본문 28절 후반부 이것이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자, 이것이 멸망한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이것이 뭐냐? 공동 번역에는 이것을 용기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내가 복음을 지키려고 용기 있게 싸운 것, 내가 정말로 믿음을 포기하도록 위협 가운데 용기를 지켜서 싸운 것,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는 구원의 증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본문에서 이것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WBC 번역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코 당신의 적대자들로 인해 겁을 먹지 말도록 하라. 그들은 진리에 대한 충성이 당신을 박해와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진리에 대한 충성이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본다. 즉 뭐냐면 이것이 단순히 용기가 아니라 이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용기 갖고 대적과 싸우다가 받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요. 즉 그렇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필연적으로 받게 되는 뭐가 있을까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고난이 없어. 그럼 이건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찾아오는 고난이 있고 마음의 어려움이 있고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들을 뭘로 바라야 되느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받게 되는 이 고난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죠. 로마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성 세바스티안이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의 귀족 출신이었고 군 장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크리스천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동료들이 발각당해서 잔인하게 죽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너무나 자기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공개적으로 내가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너무나 믿었던 자신의 부하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당신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세바스찬에게 분개한 황제가 그 숨이 끊어질 때까지 화살을 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화살 하나를 쏘고 또 고통 끝날 때쯤도 또 화살 쏘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살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너무 화가 나서 죽을 때까지 때리라고 하고 그 시체를 하수구에다가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증거가 뭐냐라고 하면 바로 카타콤 무덤이에요. 무덤. 그 무덤이 지금까지 발견된 게 한 120개 정도 됩니다. 120개. 거기에 보면 거기에는 머리가 없는 유골도 있고 팔다리가 없는 유골도 있고 심지어는 아주 작은 크기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라는 거예요? 애들이라는 거예요. 애들. 즉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끌려와 죽은 애들의 무덤까지도 거기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말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콜로세움에서 사자위에 찢겨 죽기 전까지 그리스도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지금이라도 예수가 주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시저가 주입니다라고 고백하면 너 지금 이 사자 밭가운데 되는 게 아니라 황금 마차 가운데 들어가서 너 로마 시민권 줄게라고 회유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오늘날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크고 작은 상황들이 저는 매일매일 발생된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공산당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그 이제 북한 군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동일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어떤 현상이죠? 와서 교회 가운데 사람들을 모아놓고, 야, 너 지금이라도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줄게, 살려줄게. 근데 한번 여러분 진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갑자기 공산군이 딱 쳐들어와서,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총을 들고, 그래서 막 우리가 웃으면서 야, 저 가짜 총 아니야? 가짜 총 아니야?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총을 거두더니 빵 해서 제가 막 머리통이 터져갖고 여기 막 출혈이 막 이렇게 낭자해 있는 거야. 농담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무서워 떨겠지. 오, 진짠가 봐, 진짠가 봐. 그런데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여기서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님 저주하면 너 여기서 내보내줄게. 여러분 진짜 진지하게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기 가운데 여기를 딱 다 가둬놓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5만 원권 현금을 한 수십 조를 이렇게 쌓아놓는 거야. 이렇게 딱 쌓아놓고, 야, 너 지금부터 신앙생활 하나도 안 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너 그렇게 살면 내가 여기서 현찰로 10억씩 줄게. 몇 명 남을까요? 몇 명 남을까요? 몇 명 남을 것 같으세요? 농담이 아니고 오늘날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통일교 같은 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정말로 유명한 사람들 중에 이제 크리스천들에게 현금을 들고 찾아갑니다. 현금을 들고 찾아가요. 찾아가서 그쪽으로 개종한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특별히 정말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작은 영역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이 당했던 그 세 가지의 시험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29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여 이제도 내 안에 듣는 바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새학기를 시작하고 이제 한 해를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과정 가운데에 신앙을 포기하게 하는 그 유혹들,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유혹들, 내 관계성 가운데 멀어지게 하는 유혹들, 청년교회 가운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싸움을 걸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